그대는 어디쯤 오는지 아직 와야 할 길이 더 많은지 잠시 다녀오겠다도 할 걸음 오시는 길에 해마 있다 나를 비껴갔는지 서글픈 사랑 안여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견뎌 나의 기다림이 모두 없으니 그대 덫이 날 거를 서둘러 오지만 이제 누구의 가슴에라도 그대 편히 쉬어야 할 테니 버릴 수 없는 것 그리움 아득했던 슬픔 모두 쓰러져 한때 사랑했던 기억만으로 놓을 수 없는 목숨 하나 이어가야 하는데 서글픈 사랑 안에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견딜 나의 기다림이 모두 품질 없으니 그대 덫이 날 거를 서둘러 이제 누구의 가슴에라도 그대 편히 쉬어야 할 테니 서글픈 사랑 안여 지친 세월 안고 홀로 견딜 나의 기다림이 모두 품질 없으니 그대 덫이 날 거를 서둘러 오지만 이제 누구의 가슴에 그대 편히 쉬어야 할 테니 그대 편히 쉬어야 할 테니